사랑 따윈 뻔하고 지루해 믿지 않아서 그런 내 맘에 어쩜 네가 낯설지 않아 꼭 네 여자 같아 Hey, hey, hey. Hey girl 잠깐만 좀 모르게 설렘을 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너의 그 아리따운 외모에 매력까지 있다면 반칙이 좀 심하네 매일 머리에 열나요 럭럭 너 때문에 벙벙 지난 하루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점점 가 go go 새끼 손가락 걸고 한마디 뺏기 어렵지 않은데 딴 길로 사지 러비하게 웃어줘 러비하게 안아줘 내 눈 가득 너를 담을게 yeah. 만화 속에서 나온 예쁜 주인공 같아 너의 모든 하나하나 다 lovely하니까 어떨 때 넌 말야 진한 커피 같아 향기에 취해 내 몸이 이끌려 아닌 달콤한 라떼처럼 부드러운 날 느끼고 싶은 걸 어떤 표현이 딱 맞을까 너에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너에게 내 부족한 표현 여기 아쉬워 난 아직도 책 가방 메고 공부를 해야 해 꼭 너에게 어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러블리한 단어들로 가득한 문장을 선물할게 지금 이대로 내게 기대요 사랑을 줄 테니까 너 러비하게 웃어줘 러비하게 안아줘 내 눈 가득 너를 담을게 yeah. 만화 속에서 나온 예쁜 주인공 같아 너의 모든 하나하나 다 lovely하니까 너를 향해 시선 걱정이 돼 뭐 딱히 이유 없이 널 좋아하니까 너 지금 이대로 하늘이 준 시나리오처럼 all in one 나에게 맘 러비하게 웃어줘 러비하게 안아줘 yeah. 내 눈 가득 너를